자주의 새 세상, 민주의 새 정치를 실현하려는 남조선 노동자들의 정의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최근 남조선에서 노동권 보장과 보수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이 날로 거세차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 6월 하순에 시작된 이번 투쟁은 지금 각 부문별 파업 투쟁으로 계속 확대되어 6월 30일에는 서울에서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소속 노동자 6만여 명이 참가한 총파업 집회가 열렸으며 여기에 교직원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교원들과 청년 학생들, 농민들을 비롯한 광범한 계층이 적극 합세에 나서고 있다. 그들은 남조선 당국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반인민적 노동정책 청산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굳은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남조선 노동자들의 이번 총파업은 집권기간 반인민적 악정을 일삼으면서 노동자들의 초보적인 노동권과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아온 박근혜 역적 폐당의 모든 악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노동자들의 새 세상을 알아오기 위한 정의의 투쟁이다.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은 특권족속들인 재벌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공공연히 강행하면서 성과연봉제 도입과 같은 노동악정을 실시하여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시키고 민생을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이에 한과하여 노동자들을 비롯한 남조선의 광범한 각계층은 반박근혜 반보수의 횃불을 축혀들고 사상 유리 없는 전민항쟁에 일떠서 괴뢰 보수 역적 폐당을 파멸의 나락에 몰아놓고 보수 정권이 저지른 모든 적폐들을 청산하는 데 나서고 있다. 현 남조선 당국은 촛불 민심의 대변자로 자초하면서 집권 전부터 적폐 청산을 공약으로 내들었지만 집권한 지 근 2개월이 되는 오늘까지도 노동악폐 청산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상생과 양보를 운운하면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괴뢰 보수폐당의 노동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으로서 촛불민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고 배신이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모든 반인민적인 악폐를 쓸어버리고 초보적인 노동권과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떨쳐나선 남조선 노동자들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연대성을 보낸다. 남조선 인민들이 괴뢰 보수 역적 폐당을 단호히 심판하였지만 사회 전반에서는 보수 정권에 의해 쌓이고 굳어진 친미 4대와 동족 대결, 파쇼 독재의 적폐가 여전히 악취를 풍기고 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 속에서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사회 현실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저주와 비난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총파업에 나선 남조선 노동자들이 노동권 보장과 함께 종속적인 남조선 미국 동맹 폐기, 동족 대결 반대, 사드 철폐 등을 투쟁 구호로 내들고 미국 대사관을 포위하며 격렬하게 투쟁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현실은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노동의 권리가 저절로 보장되지 않으며 사회의 자주화, 민주화가 이루어질 때에만이 노동자들의 진정한 생존권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보수 정권의 반인민적 악폐를 단호히 청산하려는 것은 촛불 민심의 요구이며 시대와 역사의 전진을 앞장에서 이끌어나가는 것은 노동계급의 사명이다. 남조선 노동자들은 계급의 주목을 억세게 틀어지고 일치 단결하여 보수의 잔재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기 위한 정의의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감으로써 노동자들이 주인된 자주의 새 세상, 민주의 새 정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체 106, 2017년 7월 6일 평양.